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장마전선이 북상 중이라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기도 당하는 사람만 이 장마비에 매번 당합니다. 장마, 억수같은 비를 퍼붓고 사라졌다가 이듬해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오지요. 하지만 한번 간 뒤에 좀체로 되돌아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근한 경감,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개구리 소년,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또 대원군의 병풍,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언젠가는 되돌아오겠지요? 오늘 첫 곡입니다. 영화 스텔라 중에서 모녀가 함께 부르는 노래 California Dreaming. Leaves are brown, leaves are brown, and the sky is gray, the sky is gray. I went for a walk, on a winter's day. I'd be safe and I'd be safe and warm if I was in LA. Such a winter's day. Look what I have in my hands. Stella 중에서 California Dream. 이 첫 부분은 모녀가 같이 부르는 노래였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California Dreaming 보내드렸는데요. 이 곡은 서울 강남구 대치 2동의 김영진 씨가 그 큰 고무부의 큰 병이 빨리 낫기를 빌면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그 고무부의 건강도 다시 되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중랑구 중화 3동의 이호정 씨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지민이의 2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고요. 또 서울 구로구 시흥삼동의 김미연 씨는 친구 인숙이의 생일을, 그리고 경북 칠곡 외관읍에서는 김은정 씨가 행운의 숫자에 태어나서 운이 억시로 좋은 명배 오빠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셨네요. 자, 생일 축하곡 띄워드리겠습니다. 하이틀로 신청해 주신 김정균 씨도 들어주십시오. 영화 붉은 10월 중에서 붉은 10월 찬가입니다.

신부 엘리안느가 사라져버립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사실 엘리안느가 팡풍을 유혹하고 결혼한 것 모두가 다 그녀의 계략이었죠. 엘리안느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녀의 어머니는 세 명의 남자에게 폭행당했고 그 때문에 아버지는 불구의 몸이 됐습니다. 그 세 명의 남자 중에 한 명이 팡풍의 아버지라고 생각한 엘리안느는 그래서 복수를 꿈꾸면서 이 마을로 일부러 이사까지 온 거였죠. 하지만 팡풍의 아버지는 실제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범인일까? 영화는 의외의 결말로 치닫습니다. 까에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200편, 그 64번째 영화 사리의 여름, 레트 메트리엘, 장 베케르 감독의 영화인데요. 영화 제목으로는 One Deadly Summer라고 되어 있네요. 60년대 우리나라를 풍미했던 박계형류의 심파초 소설처럼요. 그 인간의 운명, 그리고 그 운명의 굴레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사벨 아자니가 혼신을 다해서 이 엘리안느를 연기하고 샹송 가수 알랭 슈송이 팡풍 역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비디오로도 출시되어 있는데요. 제목이 엉뚱하게도 Killing of Summer로 되어 있네요. 엘리안느와 팡풍이 처음 만나서 댄스장에서 브루스를 출 때 흐르던 노래 들어볼까요? 조 다생이 부릅니다. Let the Indian, 인디안의 여름. Tu sais, je n'ai jamais été aussi heureux que ce matin-là. Nous marchions sur une plage, un peu comme celle-ci. C'était l'automne. Un automne où il faisait beau. Une saison qui n'existe que dans le nord de l'Amérique. Là-bas, on l'appelle l'été indien. Mais c'était tout simplement le nôtre. Avec ta robe longue, tu ressemblais à une aquarelle de Marie Laurencin. Et je me souviens très bien de ce que je t'ai dit ce matin-là. Il y a un an, il y a un siècle, il y a une éternité. On ira où tu voudras, quand tu voudras. Et l'on s'aimera encore lorsque l'amour sera mort. Toute la vie sera pareil à ce matin, aux couleurs de l'été indien. Aujourd'hui, je suis très loin de ce matin d'automne, mais c'est comme si j'y étais. Je pense à toi. Où es-tu? Que fais-tu? Est-ce que j'existe encore pour toi? Je regarde cette vague qui n'atteindra jamais la dune. Tu vois, comme elle, je reviens en arrière. Comme elle, je me couche sur le sable et je me souviens. Je me souviens des marées hautes, du soleil et du bonheur qui passaient sur la mer. Il y a une éternité, un siècle, il y a un an. On ira où tu voudras, quand tu voudras. Et l'on s'aimera encore lorsque l'amour sera mort. Toute la vie sera pareille à ce matin, aux couleurs de l'été indien. Bye. 영화 사례의 여름 중에서 조다생의 노래 Let the Ending 이었습니다. 가이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200편 그 65번째 작품은 배우 폴 뉴먼이 감독한 해리 앤선입니다. 영화는 아들과 별로 애정은 없지만 그래도 그다지 커다란 문제는 없이 잘 지내온 아버지가 어느 날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안 아버지는 아들과의 애정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모르는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낯설고 이상하죠. 쉽게 말해서 미국 가정의 위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부자 간의 사랑과 대립 그리고 화해 이런 것들이 잔잔하게 펼쳐지는 영화입니다. 아버지로는 감독을 맡은 폴 뉴만이 그 역을 하고 있고요. 아들은 로비 벤슨이 그리고 어머니는 폴 뉴먼의 아내인 조안 우드워드가 맡았습니다. 피터 그린어웨이 감독 하면은 그 어떤 감독보다도 실험적인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 감독으로 유명하죠. 화가면서도 소설가이기도 한데요. 국내에 수입 불가 판정을 받은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연인, 또 동물원 이런 것들이 그의 영화인데요. 영상의 색채미나 화면의 조형적인 구도, 이런 작품의 형식미에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독특한 감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화면 속에 표현하는 내용 역시 남녀 간의 성 문제라든지 인육을 먹는 문제, 이런 마치 좀 기이하고 난해한 소재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의 영화들이 난해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겠죠. 그의 장편 영화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 제도사의 계약, 일명 영국 정원 살인 사건, 그리고 원제는 The Draftsman's Contract, 이 영화가 가이에드 시네마가 선정한 66번째 세계 영화입니다. 한 귀족 부인으로부터 자신의 땅을 도면에 옮겨달라고 부탁받은 제도사. 그는 부인의 정원에서 작업을 하다가 뜻하지 않는 음모에 빠져들게 되죠. 마치 수수께끼처럼 정교하게 짜여진 내용과 이 제도사라는 주인공의 직업을 이용한 대칭적인 화면 구도. 역시 80년대 내내 비평가와 관객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한 감독답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에서는 마이클 니먼이 음악을 맡았는데요. 그는 피터 그린어웨이 감독의 영화에서 단골로 음악을 맡는 그런 음악가죠. 아주 독특하고 낯선 그런 음악 세계를 펼쳐 보이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 제인 캠피언 감독의 영화 피아노에서도 그의 음악을 들을 수가 있죠. 자, 그의 곡 한 곡 들어봅니다. 영화 제도사의 계약 중에 삽입된 노래입니다. 양떼를 모는 것은 양치기의 왼쪽이 최선이다. 영화 제도사의 계약 중에서 들어본 마이클 니먼의 음악 양딸을 모는 것은 양측의 왼쪽이 최선이다 라는 음악을 좀 독특하고 낯선 음률로 들어봤습니다. 가이에드 시네마가 선정한 세계 영화 이제 84년을 대표하는 영화 소개해드릴게요. 미국 영화계의 거장 존 휴스턴 감독이 노년에 만든 화산 아래서 Under the Volcano는 이 소설을 토대로 한 대작 문예물이죠. 멕시코 화산 기슭의 한 마을이 무대인데요. 이곳에서 알코올 중독자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영국 병사 알버트 피니 앞에 어느 날 가출한 아내 제클린 비셋이 찾아옵니다. 축제로 떠들썩한 마을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부부관계를 생각합니다. 사랑도 사라져버린 두 사람의 메마른 마음. 영화가 진행되면서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67번째 영화, 까이에드 시네마가 선정한 세계 영화 그 67번째 영화는 Under the Volcano, 존 휴스턴 감독의 영화였습니다. 자, 이제 68번째 영화 소개해드릴 텐데요. 설명이 필요 없는 영화입니다. 바로 밀러스 포만 감독의 아마데우스예요. 이 영화는 모차르트에 대한 전기라기보다는 그의 친구이자 경쟁자였던 살리에르가 모차르트에게 느끼는 질투, 존경, 그리고 한 천재 음악가의 무절제한 생활, 그리고 예술에 대한 고통, 이런 인간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들, 이런 것들이 훌륭한 음악과 함께 드라마틱하게 표현됐던 영화죠. 작품상의 주인공인 모차르트보다는 영화를 끌어가는 살리에르 역의 머레이 에브라임의 연기가 단연 돋보이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85년도 아카데미에서 남우주연상은 이 머레이 에브라임에게 돌아갔고요. 또 그 당시 감독상을 비롯해서 8개 부문이나 휩쓸었었죠. 자, 아마데우스에서 타이틀로스였던 모차르트의 곡 들어봅니다. 교향곡 25번 G단조 1악장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경기도 안양 박달동의 진영씨, 잘 들으셨죠? 영화 아마데우스 중에서 모차르트의 교향곡 제25번 G단조 1악장 보내드렸습니다. 필립 카우프만 감독 하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러니까 국내 제목으로는 프라이봄으로 개봉됐었죠. 이 영화를 만든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는 이 작품보다는 The Right Stuff가 더 유명합니다. 카우프만 감독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The Right Stuff, 가이에 듀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69번째 작품으로 그 비디오로는 필사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출시되어 있죠. 이 영화는 지금껏 잘 알려지지 않은 미국의 우주 탐험 초기에 그 시험 우주 비행사들을 다루는 실화인데요. 40년대 후반 처음으로 음속을 돌파한 척 이에가에서부터 50년대 말에 머큐리 계획의 우주 비행사로 뽑힌 사람들까지 그들의 우정과 갈등 그리고 가정생활 이런 것들을 다룬 미국 우주 탐험의 이면사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죠. 영화 중에서 그 비행 장면에서 특수효과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이 영화의 압권을 이루고요. 또 건강하고 도덕적인 이상주의를 가슴에 품은 주인공들의 성격 묘사도 아주 뛰어난 영화입니다. 자, 빌 콘티가 음악을 맡았는데요. Breaking the Sound Barrier 들어보죠. 영화 The Right Stuff 중에서 Breaking the Sound Barrier, 빌 콘티의 음악이었습니다. 베르트랑 따베르니에 감독의 프랑스 영화 전원에서의 일요일, 앵드망시 알라 깡판. 따베르니에는 이 영화로 85년에 깐느 영화제 감독상을 받았는데요. 당시 프랑스 영화 주간을 통해서 국내에도 소개됐던 작품입니다. 출연 여배우 세빈느 아레마가 그때 당시에 직접 내한하기도 했었죠. 무대는 초가을 파리 교외의 어느 전원주택입니다. 초로의 풍경 화가와 가정부만이 살고 있는 이 집에 일요일이면 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세 명의 손자가 찾아옵니다. 어느 일요일 이곳에 갑자기 딸 일레느가 찾아옵니다. 엘레는 기존의 관습이나 도덕을 따르지 않는 자유분방한 의식의 소유자지요. 오랜만에 다 모인 가족들. 그런데 서로의 가치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기도 하다가 또 좋았던 옛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영화는 특별한 사건 없이 그저 일요일 이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삶과 프랑스의 가족, 가정 문제를 함께 얘기하고 있죠. 까에데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그 70번째 영화인 베르트랑 따베르니에의 전원에서의 일요일이었습니다. 까에데 시네마가 선정한 세계 영화 200편 그 71번째 영화는 엘라 나베바 항해는 계속되고입니다. 이 작품은 길 8과 2분의 1 이런 영화들을 만들었던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이 환갑이 넘은 나이에 만든 그의 80년대 대표작인데요. 유럽이 한창 아름다웠던 시절,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 오페라 스타들을 태운 호화 유람선이 항구를 떠납니다. 영화는 이 항해 도중에 벌어지는 자질구레한 사건들과 인간의 심리, 이런 것들을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펠리니 감독 특유의 그 화려하고 과장된 연출 기법, 그 등장인물들을 마치 광대처럼 떠들썩하게 묘사하면서도 갖가지 환상을 통해서 현실을 표현하는 그 연출 스타일이 잘 살아있는 영화입니다. 유럽의 전성 시절을 나타내는 미장센이 뛰어나다고 또 평가받고 있죠. 자, 이 영화 중에서 듣습니다. 세르비안 러브송. 영화 항해는 계속되고 중에서 세르비안 러브송이었습니다. 오늘 까에 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생애 영화 200편 그 64번째 영화부터 71번째 영화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쭉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먼저 장 베케르 감독의 프랑스 영화 사리의 여름이 들어있습니다. 레데메트리에인데요. 비디오로도 출시되어 있죠. 비디오로는 Killing of Summer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5번째 영화는 폴 니먼이 감독한 해리 앤선, 피터 그리너웨이의 제도사의 계약도 있고요. 또 존 휴스턴 감독의 화산 아래에서 67번째 영화로 까이에드 시네마가 선정했는데요. 이건 역시 우리나라의 비디오로 출시되어 있죠. 또 밀러스 포만의 아마데우스 역시 비디오로 나와 있고요. 필립 카우프만 감독의 The Right Stuff, 필사의 도전이라는 비디오 출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70번째 영화는 베르트랑 따베르니에 감독의 전원에서의 일요일, 앵디망쉬 알라 깡파니우고요. 71번째 영화는 펠리니 감독의 엘라 나베바, 항해는 계속되고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충북 청주의 박은미 학생, 서울 관악구 봉천 11동의 노민호 학생, 그리고 친구 준호, 창욱, 동환, 범수, 기어리를 응원해달라고 하신 서울 서초구 반포이동의 한문규 학생께 띄워드립니다. 영화 Lethal Weapon 3 중에서 Runaway Train, 엘튼 존, 에릭 클립톤의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Pour out the pleasure, don't build the fire.